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먼저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참 로마서는 살펴볼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왜 자꾸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읽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단어 하나 구절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에서 자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 강력한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잘못될 수 있는 생각과 사상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이 되고도 남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예민한 문제를 일단 질문으로 탁 던집니다. 그리고 뭐 했느뇨 뭐느뇨 알지 못하느뇨 이런 식으로 질문을 딱 던져놓고 그리고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한 답을 제시하면서 성경적인 어떤 사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애매하고 또 예민한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하고 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혼돈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순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발을 내디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예를 하고 아니오를 할까 이런 것을 분명히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열심히 살펴보면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는 율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의 어떤 흐름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강력한 거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 우리도 그런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바울의 이 강력한 부정은 뭐 이미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거듭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는 언제나 죄와 관련해서 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죽은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혹여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하여 죄를 범한다는 식의 어떤 궤변적인 삶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버려야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짝하는 삶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혹 이 뉴스를 듣게 되면요. 무슨 나쁜 소식이 이렇게 전해질 때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또 크리스찬이고 또 어느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뭐 이런 소리를 막 듣게 될 때마다 아우 정말 마음이 참 무겁고 짜증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어쩌면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뉴스가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귀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뉴스를 내지도 않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것이 때때로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뭐 섭섭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언제 뉴스가 당연한 삶을 전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뉴스는 좀 별난 삶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왕이면 정말 독특하게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좋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죄를 졌대, 뭐 어떻게 했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뉴스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의 분명한 강력한 거부,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강력한 거부가 또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이미 지나온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한 말씀도 기억을 해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고요. 또다시 로마서 7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 거부는 율법과 관계되어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또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합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구원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 구원 얻었기 때문에 분명히 법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는 당연히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렵게 들려집니까? 예.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우리의 삶의 구속 역사에서 정말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역할은 언제나 분명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처럼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율법을 우리에게 죄를 알려줬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이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율법이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 감당해 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셨고 또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면서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율법을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까지 율법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하여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강력한 거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11절 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선 이 거부는 이스라엘의 형편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귀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내 자식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떤 부모들은 다른 내 자식의 친구에게 막 잘해줍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는 잘 안 해주고 내 친구에게 잘해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데 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펼쳐고자 하시는 그런 귀중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이방인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불의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직도 놀라운 구원계획을 품고 계심을 잘 보여주십니다. 불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품고 계심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로마서에서 계속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귀중한 교훈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와 율법 그리고 구원에 관한 확실한 거부 그럴 수 없느니라를 잘 깨달아서 언제나 바른 믿음 생활로 이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율법과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으로 살아가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